그림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요. 어느 곳이든 그대가 있다면 그게 그림이죠. 빛나는 하루가 뭐 별거겠어요. 어떤 하루든 그대 함께라면 뭐가 필요하죠. 나 그대가 있지만 힘든 세상이 아니라 힘든 세상이지만 곁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 또 감사해요. 또 기도해요. 내 곁에서 변치 않고 영원하길 기도드리죠. 무려 우리 함께 눈 뜨는 아침과 매일 그댈 만나 돌아오는 집 앞, 나만의 그대, 나의 그대, 내게 사치란 걸. 과분한 입맞춤에 지혜잠이 드는 일, 그래 사치, 그댄 사치, 내겐 사치. 행복이란 말이 뭐 별거겠어요. 그저 그대의 잠꼬대마저 날 기쁘게 하는데, 사랑이란 말이 뭐 별거겠어요. 그저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입에서 맴돌죠. 나 그대가 있지만 거친 세상이 아니라 거친 세상이지만 내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 또 다짐하죠. 또 약속하죠. 그대 곁에 변치 않고 영원하기 약속할게요. 무려 우리 함께 눈 뜨는 아침과 매일 그댈 만나 돌아오는 집 앞, 나만의 그대, 나의 그대, 내게 사치란 곳. 과분한 입맞춤에 지혜잠이 드는 일, 그래 사치, 그댄 사치, 내겐 사치. 내가 상상하고 꿈꾸던 사람, 그대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나 말할 수 있어서 믿을 수 없어. 정말 믿을 수 없어. 내가 어떻게 내가 감히 사랑할 수 있는지 말해. 그댄 사치, 내겐 사치.